HUBS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올해 4분의 1이 지나갔다니. 정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아, 어린아이보다 어른의 시간이 급하게 지나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대요. 어른이 될수록 새로운 자극이 적어지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져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나의 안전 영역에서 벗어나서 도전하고 익숙한 일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 시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워지는 이 계절을 뒤로 되감기는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뜨거운 태양빛이 떠오르는 특별한 꽃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라이트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수미터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때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 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We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 친구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의 학명은 헬리안더스 아누스인데요. 태양을 의미하는 헬리오스와 꽃을 의미하는 안더스, 그리고 1년을 의미하는 아누스를 합친 말이랍니다. 직역하면 1년 동안 피어있는 태양이 될까요? 사실 라틴어를 잘 몰라서 이 번역이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피어있는 태양, 꽤나 그럴싸하지 않나요? 동그란 얼굴에 노란색으로 강렬하게 불타는 꽃잎을 가진 해바라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태양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태양꽃 아니면 해꽃이 아니라 이름이 해바라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중국에서 해바라기를 부르던 이름을 직역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로 향할 향, 해일, 해바라기 규자를 써서 향일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해를 바라보는 식물, 즉 해바라기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해바라기는 해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커다란 해바라기 몇 송이가 있었는데요. 전혀 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진 않길래 왜일까 싶어서 인터넷을 뒤적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찾아본 결과 해바라기는 꽃봉오리가 피기 전까지만 해를 따라다니고 꽃이 핀 이후에는 그대로 멈춘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22. Night to dress up like hipsters and make fun of our exes. It feels like a perfect night for breakfast at midnight to fall in love with strangers. Yeah, we're happy, free, confused, and lonely at the same time. It's miserable and magical. About the deadlines, it's time. Uh-oh,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feeling 22. Everything will be alright if you keep me next to you. You don't know about me, but I'll bet you want to. Everything will be alright if we just keep dancing like we're 22. The whole scene and end up dreaming instead of sleeping. Yeah, we're happy, free, confused, and lonely in the best way. It's miserable and magical. Oh yeah, tonight's the night when we forget about the heartbreaks. It's time. Uh-oh, I don't know about you, but I'm feeling 22. '해바라기'와 예술을 엮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뭔가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생각납니다. 고흐는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 바닥에 놓인 해바라기 등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왜 그렇게도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걸까요? 혹시 저처럼 노란색을 좋아해서 해바라기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실제로 고흐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이라는 마을에 살 때 온통 샛노란 집에서 묵었어요. 고향인 네덜란드를 떠나 프랑스에 정착한 고흐는 그 노란 집을 화가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꾸리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사귄 친구인 고갱에게 이사를 권유하는데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 15송이가 꽃병에 꽂혀있는 그림은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름한 방을 꾸미며 그렸던 그림이랍니다. 고흐는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그의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에도 나타냈는데요. 고갱과 함께 아틀리에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방에 장식을 만들고 싶어. 그것도 큰 해바라기만으로.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행복한 나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흐와 고갱은 크게 싸우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버려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방아쇠가 돼서 고흐가 자신의 귀를 면도칼로 잘라버린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고흐는 약 1년 뒤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제한당했을 때 노란 집에 살던 시절 그렸던 해바라기를 다시 그렸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Our Summer. 타오르는 태양 아래 지척임에 녹아가는 회색빛의 빌딩 숲 끝이 없는 기말고사 도착이며 잠못 드는 잿빛 도시의 소음 한순간 나타난 너의 완성 마법같이 빛나 부서지는 파도소리 너의 웃음 내게 손 내밀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우유빛 빛나서 변한 금빛 계절 나의 벗어 여러분, 가장 첫 시간에 달맞이 꽃과 관련된 그리스 신화를 들려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해바라기랑 엮인 신화 이야기도 있어요. 바로 클리티에와 헬리오스의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꽤나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헬리오스는 태양의 신이에요. 그런 태양의 신을 사랑했던 클리티에는 물의 님프인데요. 태양과 물의 조합이라...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도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도 3분의 2가 수소니까 나름 잘 어울리는 커플일지도... 아, 너무 샛길로 빠져버렸네요. 아무튼 클리티에는 헬리오스를 사랑했지만 헬리오스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상태였는데요. 질투심에 눈이 먼 클리티에가 그만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잘못된 사실을 고하고 맙니다. 여인이 바람을 폈다고 말이죠. 결국 헬리오스의 연인은 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클리티에는 이제 다른 여인이 없으니 헬리오스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나 봐요. 신화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그리스의 신들은 왜 이렇게 난폭하고 도덕성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헬리오스가 좋아할 리 없죠. 헬리오스의 분노를 직격타로 맞은 클리티에는 외롭게 굶어 죽고 그 자리에 피어난 것이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는 헬리오스가 모는 태양 전차 쪽을 항상 바라보게 됐어요. 엔시티 드림의 고래. Look around, 둘러봐도 온통 짙은 푸른 빛 까만 밤 마치 깊은 물에 잠수한 듯이 먹먹함 속에 너의 목소리만 도대체 어쩌지 나에게는 살아나는 저 수평선같이 눈앞에 너를 두고서도 나는 또다시 그리워 너는 파도처럼 나를 삼키지 어쩌지 All you and I 넌 아득한 나의 바다 너의 품에 빠져 You and I 너에게 가닿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Energy 표류해 모르는 채 한번 가보는 것이 막막해 가끔 이 마음의 끝은 어딜지 너인지 심각해 널 스치는 바람마저 질투해 네 뺨에 내려앉은 달빛 또한 노인네 그보다 더 가까이 내가 곁에 있을래 가까이 Oh you and I 넌 유일한 나의 바다 너의 눈에 잠겨 You and I 그 안에 난 살고 싶어 I will dive into you BD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상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의 크고 동그랗고 예쁜 얼굴을 모두들 아실 텐데요. 저는 언젠가 해바라기 꽃 한 송이를 선물해보거나 선물로 받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의 한 송이는 한 송이가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꽃차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꽃차례, 다른 말로 화서는 꽃의 순서나 배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해바라기가 속한 두상꽃차례 혹은 두상화서는 기이다란 꽃 여러 송이가 모여서 한 송이처럼 보이게 핀 겁니다. 해바라기, 코스모스, 국화, 민들레, 토끼풀과 같은 꽃들이 그 예시예요. 두상화서의 작은 꽃은 일정한 방향으로 한 송이 한 송이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피워낼 수 있고 수분을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하네요. 구슬발의 꼬마야. 보아도 자꾸만 보고 싶어. 어느새 키만 훌쩍 컸구나. 해바라기야. 해님의 음성은 듣고 또 들어도 자꾸만 듣고 싶어. 귀를 너무 세우다가 머리까지 너무 무거워 고개를 떨구었구나. 이혜인 시인의 해바라기에게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해바라기는 일편단심, 숭배,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향한 열정이나 열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다양한 모양의 열정을 찾을 수 있어요.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꿨던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헬리오스를 뜨겁게 사랑했던 클리티에. 그들의 열망은 어찌 보면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뜨거웠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심장이 뜨겁게, 가파르게 뛰는 기분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젠가요? 여러분의 태양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뜨겁고 눈부시고 찬란한 햇빛과 같은 매일을 응원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꼭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